오늘 밤 난 다시 태어나 지난 일들이 아직도 머리를 채워와 그래도 난 오늘을 위해서 깨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나 그동안 수없이도 배워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 그 교훈들을 집 주소처럼 외워놔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될 테니까 yeah, 그래 그런 식으로 여태껏 난 커온 거지 정말 독한 놈이 됐어 난 그치만 뭐 언제나 100점만 받아온 건 아니지 실패한 앨범과 공연들도 숱한 외면과 녹록했던 내 성장 배경 허나 짧아 지금 누가 웃고 있는지 누굴 위해 이들이 손 들고 있는지 아 샤노 지게 필요해 내 스타일은 지키지만 끊임없이 시도해 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기도해 또 반드시 그보다 몇백배 노력하는 거지 누구보다 그럴 생각 없다면 객관 두고 가 I mean do or die do do not 난 천재가 아니게 애석하게도 더욱더 난 이 게임에 충실해 왔어 언제나 나의 뒤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네 yeah, 그래 다들 열심히 하라고 The QUR처럼 잘 나가고 싶다면 말해도 괜시리 잘하고 있는 힙합들 뒷담 까지 말고 샤노 힙합의 심볼 오늘도 새해져진 신곡 이 도시 위를 밟고 숨을 들이키고 매 순간 새로운 시작해 like windows yeah 이 현실과 랩 게임에 뮤직 비즈니스 여기에 과연 내일이 있을지 하나같이 질문을 던져 다들 도전을 두려워해 그럼 내가 먼저 이곳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밝을 수도 혹은 어두울 수도 있어 어쨌든 절대만 편하게 있을 순 없으니 내가 불을 밝혀야 키키키 마샤는 again 난 아직도 뱅은 때처럼 타오르네 From music to a night racket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말하겠지 But I still shine on